살아. 빈 가슴 부여잡고 차창에 기대어 밤이슬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 소리 울음 소리 나를 아들 울리네.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보고 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뜨거운 눈물 흘려야 하는 사람 빈 가슴 부여잡고 창에 기대어 밤이슬 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 소리 울음 소리 나를 울리네. 차는 미련 없이 떠나.